우리는 구원받아 특집 방송. 여기는 제주도 생태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자, 출발! 네, 제가 지난번에 팟캐스트 할 때 자연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존. 보존하는 거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은 얘들이 살아가는 법칙은 물리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요. 완전히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서 사는 건 아니고 물리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물리의 법칙을 무슨 뭐 뉴턴의 법칙, 무슨 법칙, 뭐 열역학의 법칙 이런 것들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게 맞는데 모든 자연을 물리의 법칙에다 적용하면 안 맞아. 물리의 법칙을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은 살아가는 것이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인간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물리의 법칙도 거슬려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래. 어제 우리 저기 지금 숙소에 있었잖아요. 네. 그 앞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보셨나 모르겠어. 어제 저를 그 보니까 오리들이 이렇게 철새 오리들이 와 있는 것을 나는 봤어요. 오리들이 그 파도가 이렇게 막 출렁하는데 거기 잔잔하게 앉아, 평화롭게 앉아 있어. 호수에 가면 백조가 편안하게 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 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도 물속은 정신없이 발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많은 교훈이 돼요. 사실이? 발짓해요? 사실이냐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절대요. 내가 엄청 관찰을 했어요. 내가 한강에 근무를 했잖아요. 네. 겨울에 철새가 많이 오는데 가만히 떠 있을 때는 절대 발짓을 하지 않아요. 아~ 애들이 발짓하는 이유는 이동을 한다든지 방향 전환을 할 때 발짓을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게 오리라 하면 오리 발이 밑에 이렇게 있지 않고 뒤로 이렇게 있어요. 네. 이놈들이 안 가라앉으려고 발짓을 한다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뒤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얘들은 발짓을 하지 않아요. 자체 근데 있다,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오리나 이런 철새들이 그 물에 사는 새들이 그 발짓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느냐면 걔들이 등치가 있거든. 이게 그냥 가만히 볼 때 약간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 염려가 있는 거야. 사람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사람도 안 가라앉아요? 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물리의 법칙을 완전 거슬려. 물리의 법칙은 이래요. 물리의 법칙은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뜨는 것이 법칙이야. 그런데요, 저기 아프리카 가면은 코끼리 있거든요. 북극에 가면 백극, 뭐 북극곰 있잖아요. 그게 몇 그람이에요, 북극곰이? 5g인가? 1톤이 넘잖아요. 1톤이 넘는 그 무거운 놈들이 바다에서 다 수영을 해.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샤파리들이 떼를 들여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강을 건너, 누우떼나 이런 것들이. 물에 빠져 죽는 봤어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다 수영해서 다 건너. 신기하게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물에 빠지는 가라앉는 한 놈도 없어. 아무리가 등치가 커도 코끼리도 뜨는데 오리찜이야. 그런데 반대로 정작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뜨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정작 저는 물속에 사는데 이 물고기는 등치도 작지만 또 물속에 살면서 등치도 작지만 몸속에 공기주머니 튜브도 가지고 있어. 불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안 되잖아요. 재밌네. 그러니까 생존의 법칙은 물리의 법칙에다 적용하면 아닌 게 많다 이 말이야. 네. 근데 왜 물고기는 가벼워도 뜨지 않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무거워도 다 뜨냐고. 신기하네. 밀도 차이죠.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밀도 차이. 물고기는 뜨면 하고. 죽고 그 이유는 물고기는 뜨면 죽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가라앉으면 죽기 때문에 개들이 죽으면 우리가 못 살아. 우리가 물고기 맛을 못 봐. 창조주가 디자인 그렇게. 동물들이 살지 못하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들이 다 살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는 가볍지만 뜨개 디자인이 됐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무겁지만 다 물에 뜨게 돼 있어. 물고기는 가라앉게 돼 있고 사람도요 허부적거리니까 수영부터는 허부적거리니까 물에 빠져 죽지. 물에 빠졌을 때 딱 들어놓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좀 가라앉아도 머리는 뜨게 됐어. 그게 송장위험이라고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연은 물리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를 자연을 관찰할 때 어떻게 농장이 유기농 생태 농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예를 뭐 지금은 물고기하고 동물 예 만들었는데 한번 가서 현장에 네. 돼지도 보고 소도 보고 새도 보고 하면서 정말 쟤들이 왜 재밌겠다. 그런 쪽으로 기대된다. 그런 쪽으로 한번 오늘 투어를 해보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박수를 치시고 우리 농장에는 나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길마다 양옆으로 삼나무 터널이 쭉 있고 이 나무들이 많은데 모든 식물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네.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중에 건강에 제일 좋은 색이 무슨 색이래요? 초록색. 건강에 제일 좋은 색이 초록색인데 왜 얘들은 초록색을 거부할까? 나무들은요, 식물들은 초록색을 거부해요.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옷을 입고 오셨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파란색만 반사하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나무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색 중에 나무들이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녹색을 반사하니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얘들은 바보야. 왜 좋은 녹색을 거부할까? 사람 보라고? 네. 이 공기 중에요. 많은 기체가 있잖아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없으면 큰일 나는 게 뭐지? 산소죠. 근데 왜 얘들은 바보같이 산소를 내뿜을까? 나쁜 이산화탄소를 먹고? 저희 맛이라고?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백과사전에 나와 있지 않아.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이 녹색인 이유는 엽록체가 있어서 그 안에 엽록소가 있는데 그게 녹색이라 녹색으로 보인다. 산소를 내뿜는 이유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먹인다. 이렇게만 돼 있어. 근데 왜 바보같지? 탄소 동화작용을 하냐고. 산소 동화작용을 하지. 왜 바보같이 엽녹체를 가지고 있어? 엽적체를 가지고 있지. 그 이유가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애들한테 물어봤어.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물어봤지. 야 이마 니들 녹색 좋은 거 모르니? 그랬더니 얘들이 짜오짜오대더니 아 우리도 녹색 좋은 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지. 그렇죠? 녹색 좋은 거 안다면서 왜 그럼 니들 녹색을 거부해? 산소 좋은 거 몰라? 아 우리도 산소 좋은 거 안다니까요. 왜 바보같이 그럼 니들 산소를 거부해? 내뿜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짜오짜오 대더니 제가요 할아버지한테만 귀찮으니까 얘기해 주는데요. 할아버지 우리도 녹색 좋은 거 알아가지고 녹색 받아들이고 싶고 산소 먹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녹색 좋은 거 알아서 녹색 받아들이고 빨간색을 거부했으면 할아버지 어쩔 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산소 좋은 거 알아서 산소 먹고 싶은데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었으면 당신들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다들 해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온천지가 빨간색이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얘들이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얘들이 녹색을 거부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이유는 지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탄소 동화작용을 하든 산소 동화작용을 하든 염녹체를 가지고 있든 염적체를 가지고 있든 얘들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에? 사람. 나 때문에. 강조주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그 이 인터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 근데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얘가 할아버지 같은데. 아 그런가? 아니, 할아버지. 아, 내가 아직 손주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이야 재밌네. 이 말하는 놈 어떤 놈이었어요? 다행히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관찰을 하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지들이 알아서 들려줘요. 이제 원래 이 나무도 생존하려면 자기들이 이렇게 산소를 흡수를 해요. 밤에는 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이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기 먹을 것만 딱 과합섭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른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안 맞죠? 애들이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코끼리가 백곰이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서서히 진화돼서 수영을 잘하는 놈으로 바뀌었다고 가자고 해보자고. 아 진화가 하루 이틀 만에 돼요? 그 전에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진화 되기 전에 다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화 안 되고 자연을 보면 자연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어린애들도 진화론은 안 맞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동백은 꽃이 작아서 애기 동백인 거예요? 예, 그 나무는 커도? 예, 애기 아. 동백이 특징이 꽃이 작고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이제 씨도 닿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아, 게요. 통꽃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잎만 예, 하나 떨어져요? 아. 그 여기 겨울에 오시면 지금은 이제 꽃이 거의 다 졌는데 봄이 돼서 이 밑에가 더 예뻐요. 아. 한겨울에는 여기가 빨갛게 꽃잎이 떨어져 있어. 근데 여기도 재밌는 거지. 자, 이 꽃도 한번 보세요. 이 동백꽃이잖아요. 이 꽃잎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요놈들을 저기 이제 인간들이 정원수로 더 예쁘게 만들라고 손을 대는 것들이 있어. 종자개량을 육지에 가면 그 뭐야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러면 꽃힘도 소담하고 크게 예뻐 보여.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면 질 때 문제예요. 얘들은 지기 전에 이 빨간 꽃잎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 정말 예쁘게 빨갛게 떨어지는데 손을 대는 곳은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시들어. 그러니까 엄청 지저분해져요. 아, 그래서 통으로 그냥 손으로 따버리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더 좋게 만들려고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엉터리가 나와. 얘들이 100점짜리인데 100점짜리에서 자꾸 손을 대니까 110점짜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90점, 80점, 70점짜리로 자꾸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어우 재밌네. 야, 지금 우리가요 은하수 옆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은하수? 아세요? 예. 여기가 은하수예요? 아 여기 보세요. 옆에 그냥 지나가면 잘 안 보여. 이게 별꽃이에요. 정말 예쁘잖아요 이게. 맞아요. 여기 별꽃. 별처럼 생겨서. 아 별꽃이 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옆이 지나니까 은하수 위로 걸어가자. 은하수 위로 걸어가자.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봐도 그냥 보면 풀이지만 이 꽃이 작아도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정말 이거 단색이요. 단색. 자연은 지난번에 이태중 씨 그 뭐요 모든 이런 원리는 단순하다고 한데 이꼴 MC 제곱이라고 했다가 네. 우리 사회자한테 혼나는 기억이 있는데 진짜 모든 자연은 단순해요. 이렇게 이게 색깔 여러 개 칠해놓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도 정말 예쁘잖아요. 이거 so simple. 그러니까 큰이자기 한 마리 딱. So beautiful. Okay. So perfect. 와, 발음 좋아. 자, 이제 애들 딛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다니지 말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옷을 예쁜 옷을 입었는데 디자인 내가 직시드잖아. 이야. 대본 다르잖아요. 이게 갈치덩굴이라는 건데 이 뒷면에 예, 까실까실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딱 붙어 이렇게. 대박. 오, 정말 예쁘잖아요. 하나 박아주세요. 자기 붙이면 안 보여. 남 붙인 거 봐야지. 예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또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엄마가 딱 해서 이렇게 딱 이 별꽃 그 꽃받침이에요? 요 보라색 요건 뭡니까? 아, 요게요. 요것도 정말 예쁘잖아요. 네. 이 꽃은 예, 봄까치꽃이라는 건데요. 아, 그 이름 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봄까치꽃이라는 이름은 별명이요. 원래 이름은 개불알풀. 개불알풀. 예, 개불알풀. 개불알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야생화의 이름을 보면 예,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모양이 연상되든지 용도가 뭐 연상되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요 꽃에는 개불알하고는 연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 그런데 왜 개불알풀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그렇게 생겼어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그래서 개 원래 이름은 개불알풀인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예쁜데 그 이름하고 안 어울려서 별명을 봄까치꽃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누가 아니 학자들이 내가 붙일까? 아이 그렇게 그냥 나한테만 너무 집중한데 나 그런 사람 못해. 지금 박장으로 가미는 거예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는 초봄인데 네. 벌써 꽃들이 다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네. 지금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관심이 없으시면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 네. 귀를 기울여서 한번 관심을 쫙 가져보세요 지금. 새소리들이 새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요? 이 남쪽으로 오면 진짜 북쪽으로 남쪽은 향로 화력실 때문에 엄청 어려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화력실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이게 몇 시간